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마요. 김일성 주석 회고 앙골라위원회는 성명에서 스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총비서, 기내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, 방글라데슈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들에서 탁월한 사상이론과 고창한 혁명실천으로 역사와 인류 앞에 볼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볼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